5월 17일 화요일.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사느냐? 내가 내 말과 내 규례들을 너희 조상들이 듣도록 내 종 예언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서 이제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과 우리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다리오가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 11째 달, 곧 스밧 5월 24일에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다. 그것들이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땅에 돌아다녀 봤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들을 노여워하신 지 벌써 70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 사랑한다. 안위를 즐기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나는 몹시 화가 난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칠 것이다.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곳에 네 개의 뿔이 보였다. 나는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해서 그 백성 누구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뿔을 들어 올려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유다 땅을 짓밟았다. 그러나 네 명의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다른 나라인 그 뿔을 꺾어버리려고 왔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성도는 성경 역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진단해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역사의 증언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점검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시온을 다시 위로하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살펴보니 온 땅이 평안한데 예루살렘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잠시 노하셔서 징계하셨는데 주변 여러 나라들이 과도하게 고난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여러 나라에 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 나라의 뿔을 꺾으심. 어떤 권한과 능력이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뿔들이 하나님 백성을 사방으로 흩트려 회복되지 못할 처지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 넷이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내던져 파괴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은 멸망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묵상 에세이.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수많은 좌절과 난관을 거쳐 마침내 대통령으로 집권한 만델라가 진실화해 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리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이 넬슨 만델라 평전에 그려져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자기 죄를 정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형사처분을 면해주는 것이다. 어느 날 청문회에 반드 브렉이라는 경찰관이 나와서 자신이 18세 흑인 소년을 죽이고 8년 후 그 소년 집에 불을 지르고 그의 아버지마저 죽인 사실을 밝혔다.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의 손에 아들과 남편을 잃은 노부인에게 법정은 이렇게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첫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브렉 씨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둘째,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이 아직 있기에 한 달에 두 번 그가 내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해요. 셋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어요. 노부인이 반드 브렉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다.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관성의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한절 묵상. 은매와 나무는 주로 초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 은매와 나무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나무는 골짜기 속에 있는데 포로 상태에서 꿈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마치 골짜기 속의 삶과 같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은 그 골짜기 속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저에게 돌이킴의 은혜와 회복의 긍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을 친히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정, 직장, 교회에 올바로 흘려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